러시아 인터넷 통신 스오보드나야 브리사가 최근 조선은 그 어떤 침략 세력의 도발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과학원 조선문제 전문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.